이 시간에는 너리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율미도 이구리, 사랑도 이구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결혼사진 찍는 날. 결혼 사진 찍는 날 거울 얼굴 들어라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더시소녀 시집와요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배나무집의 경사났니. 용감님은 들면 하며 어쩔 줄을 모르네. 컸다 한들 저 무엇을 같을까 오른발이 환한들 저 얼굴 같을까 여보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지 모르네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지 모르네 영감님은 들면하며 어쩔지는 모르네 집에 봉짜리 틀고 한상의 원앙새 꿈술이 좋아 아들을 낳으면 영웅을 낳고 딸 자식을 낳아도 영웅을 낳지 여보 여보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